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4월 첫 주말이었죠? 어떻게 보내셨어요? 봄빛이 너무 강해서 감당하기 힘드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생각은 머물러 있는데 계절만 이렇게 앞서 나가서 찬란하게 활짝 피어나기 때문 그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4월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셔야겠죠? 준비들 되셨나요? Are you ready? That doesn't sound like you're ready. Are you ready? That still doesn't sound like you're ready. Are you ready?

서울 한신아파트의 이세영 학생 잘 들으셨어요? 오랫동안 엽서 보내셔서 겨우 제가 신청곡 들려드리네요. 영화 마이걸 중에서 마이걸 템테이션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에서도 봄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4월의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길을 가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서 이 하늘을 한번 쳐다볼 여유. 여러분이나 저나 혹시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4월에는 설레이는 소녀의 마음으로 꽃무늬 양산을 쓰고 여행을 떠나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오늘 새 영화 4월의 유혹 The Enchanted April 소개해드릴게요. 4월의 유혹은 낯선 사람과 춤을 이 영화로 국내에 소개된 마이크 뉴엘이 감독했는데요. 네 명의 여인이 가정으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독립해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얘기입니다. 로티는 허구한 날 비가 오는 영국 날씨만큼이나 어둡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완전한 복종만을 그녀에게 요구합니다. 또 로티의 이웃에 사는 로즈는 매력적인 여인이었지만 작가인 남편은 그런 로즈에게 무관심하기만 합니다. 로즈는 종교로 이 불행을 이겨나가는 온순한 여인이었지요. 로티는 별로 내켜하지 않는 로즈를 설득해서 잃어버린 삶의 가치를 찾는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탈리아의 산살바도르에 있는 고성을 빌리는 것이었죠. 여기에 또 다른 두 여인이 합세합니다. 캐롤라인과 피셔. 캐롤라인은 부잣집 딸로 상당한 미인이고 피셔 여사는 남편의 유산으로 살아가는 노년의 기부인이었죠. 이렇듯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네 명의 여성들이 함께 보내는 한 달간의 휴가. 이 여인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영화 중에서 로즈 역을 맡은 미란다 리차드슨과 피셔 여사 역의 조앤 프롤라이트는 이 영화로 올해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부문에서 여우 조연상을 공동 수상했죠. 특히 미란다 리차드슨은 그 밖에도 뉴욕 비평가 협회 선정 최우수 여우 조연상도 수상했고요. 이번 아카데미에 역시 조연상 후보로도 올랐습니다. 미란다 리차드슨은 영화 낯선 사람과 춤을 그리고 또 태양의 제국에서 빈센의 여사 역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배우죠. 자, 잃어버린 자아와 사랑을 찾아 나선 네 명의 여성들. 그들의 얘기가 담긴 4월의 유혹 중에서 듣겠습니다. 엔드 타이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이 곡은 진짜 4월의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앞에서 홍동식 PD가 말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4월의 유혹의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우리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제목은 수없이 들어보셨을 임권택 감독의 최신작 서편제입니다. 이청준의 연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전통의 판소리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서편제라는 것은 섬진강을 경계로 한 지금의 호남지방, 이곳에서 널리 불리운 소리라고 하는데요. 동편제와는 달리 그 속에 한이 담겨있고 기교도 뛰어나다고 하죠. 한 소리꾼 아비와 그의 양아들 그리고 딸. 좋은 소리에 대한 집념으로 아비는 딸의 눈을 멀게 하고 아들은 그런 아비와 소리가 싫다고 가족을 떠납니다. 앞을 못 본 채 그 모든 삶의 회한과 앙금을 소리에 실려보내는 딸의 모습이 자연과 한데 어울려서 영화는 참 서정적인 감동을 안겨준다는데요. 특히 끝이 없을 고달픈 여정 속에서 아리랑을 부르면서 그 흥에 서서히 빠져드는 이 소리꾼 세 사람의 모습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전해준다고 하네요. 명창 박초월 선생에게 사사받은 김명곤과 김소희 선생의 제자로 지난해 미스 춘향으로 뽑혔던 오정혜, 이 두 사람이 뽑아내는 판소리 가락 역시 영화의 격을 높여주는 큰 볼거리랍니다. 많은 설명이나 별다른 기교 없이도 자연과 인간 그리고 소리가 한데 어울려서 우리 정서와 문화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영화 서편제의 테마 듣겠습니다. 영화 서편제의 테마들이셨습니다. 인천 북구 작전 이동, 세흥 아파트 가동 206호 성함은 안 써주셨는데요. 이분은 매주 토요일이면 이 목소리에 현혹돼서 가만히 두 손을 놓고 방송만 들으신답니다. 정성희 씨 목소리래요. 안녕하세요, 정성희 씨. 안녕하세요. 황홀하시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재미있는 얘기 해주시겠죠? 어떤 영화, 어떤 얘기 갖고 오늘은 준비해 오셨나요? 그 지금까지는 비교적 재능 있고 네. 또는 천재적인 감독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능을 낭비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럼 불행한 감독들. 아주 불행한 네. 감독들이죠. 예. 그 리스트를 일단 소개를 드리자면요. 그 첫 번째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은 폴 슈레이더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술적인 영화를 찍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나스타샤 킨스키의 캣피플, 예. 리차드 기어의 아메리칸 지골로, 심지어 유괴당했다가 테러리스트가 되었었던 패티 허스트에 관한 자서전 패티 허스트 네. 등 가장 쓸모없는 영화만 골라서 찍고 있었습니다. 70년대 처음 폴 슈레이더는 그 원래는 영화 이론가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폴 슈레이더가 쓴 책 중에서 The Transcendental Style in Film, 오즈, 브레송, 드레이어. 그러니까 그 일본의 영화 감독인 오즈와 프랑스의 영화 감독인 로베르 브레송 네. 그리고 무성 영화 감독인 칼 드레이어에 관한 아주 심각한 연구서를 발표했었고 70년대에 코폴라가 가장 유망한 헐리우드의 미래라고까지 장담해 마지 않았었는데 그는 재능을 낭비했습니다. 그 2등이라면 로렌스 캐스터는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헐리우드의 전통을 이어받을 만한 이 사람 아주 진짜 이야기꾼인데요. 이 사람의 시나리오로 인디아나 존스 3부작, 스타워즈 2편, 3편이 모두 이 사람 작품입니다. 게다가 보디 히트라는 영화로 최초의 80년대 스타일 영화라는 영화를 갖고 데뷔를 했는데 그 다음이 웬걸입니다. 실버라도, 우연한 여행자, 그랜드 캐년, 그야말로 성공과 실패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재능을 낭비했습니다. 그 외에도 조지 밀러, 조단테, 브랜드 팔마, 빌 포사이스, 마이클 케이트 존스, 이 사람들이 모두 재능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작정만 하고 좋은 영화를 찍겠다고 하기만 한다면 세계 영화제가 목을 빼놓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이 들어서인지 뭐 이 정도 찍으면 잘 찍는 거 아니야? 하고 그만큼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를 맞아야 될 에드리언 라인도 자기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 손꼽혀야 될 것입니다. 그 에드리언 라인은 아마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이 요 얼마 전에 한번 영화막실에서 소개해드렸었죠. 예, 그렇죠. 그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쭉 드리면서 뒷얘기를 조금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 1941년 3월 4일 영국생이었는데요. CF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CF를 찍어서 깐네가 광고 그랑프리를 두 번 받았는데 그랑프리를 받으러 갔다가 여기서 극영화에 관심을 갖고 나도 한번 영화 좀 찍어보겠다라고 데뷔작을 찍게 되었습니다. 에드리언 라인이 영화 찍을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데뷔시킨 제작자가 바로 그 유명한 데이비드 퍼트넴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알렌 파커, 리들리 스캇, 롤랑 조페, 슈워드슨 모두 데뷔시킨 사람인데 퍼트넴이 돈을 대서 80년도에 여우들이라는 영화를 에드리언 라인은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퍼트넴의 야심은 80년대는 틀림없이 새 영화 스타일이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스타일의 영화 중에 하나가 어쩌면 뮤직 비디오 같은 스타일로 한 편의 영화를 찍어볼 수 없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잘 나가던 영화 음악가 조르지오 모로도를 CF의 귀신이라는 에드리언 라인과 조인트를 시켜서 당시에는 슬럼프에 빠진 조디 포스터를 끌어들여 영화를 찍은 것입니다. 이 영화 얘기는 16살 소녀 조니를 주인공으로 한 4인조 불량 소녀들의 그 LA를 무대로 한 방황인데요. 에드리언 라인은 다른 감독이 찍었더라면 폭력, 마약, 섹스 문제의 연이은 등장으로 틀림없이 R등급 이상의 주에 따라서 개봉에 심각한 문제를 겪었을 것을 CF 출신답게 아주 현실감 있으면서도 능수능란하게 그려냈습니다. 처음 이 영화를 제가 봤을 때 에드리언 라인 이 사람 굉장히 크게 될 거야라고 저는 아주 그 같이 영화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장담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그 저만한 얘기가 아니었고 당시 평론가들도 그를 일컬어 제2의 리들리 스캇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높이 평가한 이유는 그의 재능에서 어떠한 점을 산 걸까요? 리들리 스캇도 원래 그 에드리언 라인과 똑같이 CF 감독 출신인데요. 리들리 스캇이 CF로 심각한 영화로 나간 것을 에드리언 라인은 왜 꼭 영화를 그렇게 심각하게만 생각해? 이런 오락 영화를 아주 기분 좋게 찍을 수도 있잖아. 라며 지금까지 헐리우드 영화 감독들이 스토리 중심의 영화를 찍는 것을 이 사람은 쇼트 나누기와 그리고 음악 편집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드리언 라인을 일컬어 심지어 뮤직 비디오 스타일로 영화를 찍은 최초의 감독이라는 평가까지도 하고 있고 일부 성급한 평론가들은 에드리언 라인과 함께 헐리우드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도착했다라는 다소 과장된 얘기를 하고 있는 평론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83년도에 에드리언 라인은 조르지오 모르도 컴비와 함께 아마도 최고의 히트작이 될 플래시댄스를 찍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 해에 흥행 3위를 기록했는데요. 벌어들인 돈만 해도 9,492만 불입니다. 그해 1위는 스타워즈 3편이었고 2위는 셜리 맥클레인과 데브라 윙거가 나오는 아카데미 작품상의 애정의 조건이군요. 예, 그 영화가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제니퍼 빌스라는 신인과 가르 필링이라는 주제가가 역시 그 인기를 끌었는데요. 스토리는 단순 명쾌한 신데렐라 무비입니다. 물론 페미니스트들은 악취가 나는 영화라고 비판했지만 관객들은 개의치 않았고 뮤직비디오 스타일로 시종일관하는 이 영화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에드리언 라인은 CF에서 나쁜 것들을 빨리 배워왔음을 이 영화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첫 번째, 이 영화의 주연 배우는 제니퍼 빌지이고 신인이고 이것으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춤추는 장면은 모두 대역입니다. 게다가 오리지널 사운드 출액에 맞춰서 영화를 편집하는 그래서 영화가 다소 무리하더라도 중간중간 클립을 뽑아서 텔레비전에 방송해서 그것으로 또 다른 수익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에드리언 라인은 아예 처음부터 타협해서 영화를 찍은 셈입니다. 완전히 CF적인 발상이네요. 그런 것은. 그래서 오리지널 사운드 출액이 그해 판매고 10위에 진입하는 이변까지도 생겼는데요. 당시 락큰롤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82년도에는 경이적인 판매고를 기록한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는 뮤직비디오의 신기원을 일으켰습니다. 또 스릴러를 찍은 존 랜디스 감독은 뮤직비디오 10분짜리가 이제 뮤지컬의 시대를 대신할 것이다 라고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이 영화가 83년에 등장했고 84년도에는 프린스의 퍼플레인이 등장합니다. 영화 한 편을 모두 락 영화로 찍으면서 그리고 전혀 스토리가 말이 안 되는 그러나 영화를 모두 잘라내면은 14편의 클립이 나오는 그런 그 판도 팔고 뮤직비디오도 팔고 영화도 파는 그런 삼박자 영화를 만드는 그 시대가 온 셈인데 에드리언 라인은 마이클 잭슨의 시대를 이어받아 프린스에게 넘겨주는 그 바톤 주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기획 상품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그야말로 엔터테이너로서 헐리우드에 도착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85년 혹시 재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 되었던 에드리언 라인이 완전히 비평가들로부터 매장당하는 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키 루크와 킴 베싱저가 나온 나인 하프 윅스요. 맞습니다. 이것은 우선 캐스팅에서 완벽하게 실패한 영화입니다. 미키 루크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뭐 섹시한 배우 넘버원처럼 되어 있는데 미키 루크 하면은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바보같이 대사 징징 울면서 중얼거리는 걸로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게다가 킴 베싱저 하면 데이트하다가 이 여자가 싫어지면 자기 친구한 그 여자친구한테 너 킹베신저랑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헤어지자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답니다. 아, 즉, 그런 정서적인 가슴 큰 예. 멍청이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런가요? 두 바보가 나와서 두 시간 내내 말이 되지 않는 심각한 대사를 주고받으며 현대의 성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며 소외와 고독을 느끼라고 우기는 영화를 찍었으니 그해의 웃음보따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더 이 영화에 대한 미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이상한 미신이 있는데 네. 이 영화 굉장히 야하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영화를 제가 완전한 디렉터즈 버전의 언컷 버전 그러니까 전혀 네. 잘리지 않고 네. 감독이 편집한 판을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야하지도 않았고 네. 야하다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더럽다는 생각이 117분 내내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만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 대학 신문들은 일제히 그해 최악의 영화 맨 앞에 앞을 다투어서 이 영화를 실었고 데이빗 페리라는 영화평론가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의 코미디판 마틴 호프만이라는 영화평론가는 100점 만점의 9화 2분의 1 네. 거기에다가 스티브 젠킨스는 심지어 여피들의 낮잠을 위한 농담이라고까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콧대 높게 새로운 영화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의기양양해하던 애드리언 라인이 말 그대로 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부심,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그리고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찍은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까지 애드리언 라인이 가장 잘 찍은 영화일 위험한 정사입니다. 아, 그가 절치부심하고 찍은 영화가 위험한 정사입니까? 예. 예. 그 영화는 그해 흥행 2위를 기록했는데요. 흥행 수입만 무려 1억 5,664만 불이나 됩니다. 네. 1위인 세 남자의 아이와 고작 천만 불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건 대단한 성공인데요. 그런데 원래는 이 영화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것과는 결론이 다릅니다. 원래 판은 글렌 클로즈가 괴로워하는 나머지 자살하고 그녀가 자살한 칼에 아주 의도적으로 예전에 마이클 더글라스의 지문이 남아있던 칼을 사용하는 바람에 마이클 더글라스는 감옥에 가되 감옥에 가서 나도 잘못한 게 있지 하고 반성하는 이야기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어떻게 이런 스타일로 그런데 이것을 됐죠? 개봉 전에 네. 관객들 일부에게 초대권을 나눠줘서 관객 반응을 보기 위해서 시사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객들이 정신없이 재밌게 보다가 맨 마지막에 가더니 다들 웃음보따리를 터뜨리며 이게 근데 말이 되긴 되는 거예요? 하며 일제히 항의하고 이 영화 흥행 실패할 것 아주 손에 장을 지지고 장담함이라는 투표 회수율이 무려 95%였다고 합니다. 영화사에서는 뒤집혔고 마이클 더글라스를 돈을 댄 마이클 더글라스는 애드리언 라인에게 다시 찍을 것을 강요했고 그리고 반응이 너무 나쁜 나머지 애드리언 라인도 꼼짝없이 후반부를 지금의 형식으로 완전히 새로 찍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영화 야곱의 사다리가 등장합니다. 네, 최근에 개봉했던 야곱의 사다리. 그 야곱의 사다리를 보신 그 많은 관객분들은 이 영화가 무슨 심각한 예술 영화거나 네. 또는 대단히 재능 있는 감독이 만든 그 베트남전에 관한 아주 의식 있는 영화라고 잘못 아시고 있는데 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관객들이 전부 그러더라고요. 난해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데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식의 반응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애드리언 네. 라인의 속임수입니다. 평론가들의 일부가 위험한 정사로 애드리언 라인에게 호의를 다시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랬다가 역시 애드리언 라인은 안 돼라고 확신을 갖게 만든 영화가 바로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브루스 조엘 루빈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랑과 영혼의 시나리오로서도 유명한데요. 이 시나리오는 필름 커멘트라는 미국의 그 A파에서 나오는 영화 잡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잡지인데요. 이 필름 커멘트에서 지난 10년간 발표되었던 시나리오들을 몽땅 모아서 그중에서 영화와 안 된 것 베스트 10을 뽑아놓고 도대체 왜 영화가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작품으로 이 시나리오를 꼽았을 정도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사실은 그 81년에 완성되어서 우여곡절을 거치며 이 감독 저 감독 떠돌아다니다가 그야말로 한바탕 말 그대로 그 영혼이 될 뻔한 시나리오였었는데요. 이것을 에디런 라인이 이 훌륭한 시나리오를 에디런 라인이 거의 완전하게 망쳐놨습니다. 에디런 라인은 우선 베트남전 영화를 찍기 전에 이미 자기보다 훌륭한 거장들이 베트남전 영화를 찍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치미노의 디어 헌터가 있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지옥의 묵시록이 있고 후배이기는 하지만 영화 찍는 솜씨에 자기가 감히 쫓아갈 수 없는 올리버 스톤의 플래툰이 있었고 그리고 영화 잡지 프리미어에서 지금까지 나온 베트남전 영화 통틀어서 최고 걸작이라고 부르는 스탠리 큐브릭의 풀메를 제기시키고 게다가 프랑스에서도 도큐멘터리로 찍은 베트남전 영화가 만만치 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장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이 베트남전 영화를 성공시키려면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베트남전보다는 베트남 후유증을 그려야겠다고 결심했고 그리고 베트남전의 리얼리티보다는 장르 영화처럼 베트남을 찍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장르는 자기 자신은 공포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고 평론가들은 코미디 영화를 아주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사다리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야심적이었던 것은 세트입니다. 당시 헐리우드에서 가장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은 SFX, 즉 특수 촬영 기법이었었는데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촬영 기사와 의논을 하던 에드리언 라인은 도대체 어떻게 찍어야 이 영화의 기괴한 분위기를 만끽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끝에 놀라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드리언 라인은 중간에 병원 복도 장면 기억나세요? 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장면을 찍을 때 팀 러빈스에게 그 장면을 무슨 장면을 찍는지 얘기 안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팀 러빈스를 묶어놓고 세트를 마치 그 유원지 가면은 막 귀신들 튀어나오는 복도 있죠. 네. 그런 복도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스테디캠 카메라를 그 팀 로빈스의 표정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정확히 세워놓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유령들이 튀어나오고 시체가 위에서 떨어지고 시체가 벌떡 일어서고 위에서 손가락이 내려오는 것을 계속 보여주며 약 1400m 정도 되는 거리를 정신없이 달려가며 찍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엄청난 거리였나요? 그리고 예. 그 장면이 끝난 후에 이제 일부 장면들을 다시 새로 다 찍어서 편집을 해서 넣은 것인데 묶여있던 팀 로빈스 풀려나자마자 당장 에드리언 라인한테 달려가 멱살 잡으며 아니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지금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고 소리 질렀다는 그 정말 전설 같은 그 사실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에디런 라인이 그 대단히 많은 그 그동안의 흥행 수익 결과 세트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보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복잡한 것은 브루스 조엘 루빈의 시나리오입니다. 세트보다도. 이 영화는 네 가지 시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화는 베트남전이라는 현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로 시작하자마자 상처를 입은 팀 로빈스, 즉 제이콥 싱어가 현재의 환상으로 빠져듭니다. 현세의 환상으로 빠져드는 이것은 또한 과거에 근거한 가까운 미래, 오지 않는 미래, 영원히 오지 않는 미래, 그러나 오기를 희망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환상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사다리가 됩니다. 그런데 미래에 근거한 과거 시제로 이 영화는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래가 과거가 됩니다. 이 과거에 환상이 끼어들고 과거의 환상과 과거를 연결하는 것은 과거에 관한 과거입니다. 말만 들어도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시제가 정확하게 네 개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개가 뒤섞여서 움직이고 있는데 영화는 끝나면서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복잡한 시제를 사용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전 영화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그 첫 번째, 베트남전 자체를 현실이 아니라 하나의 악몽 정도로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거장들의 영화도 예외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마이클 치미노 감독의 디어 헌터는 네. 결혼식 장면에서 베트남전으로 넘어가는 것을 아무런 격식을 갖추지 않고 딱 한 컷으로 그냥 건너뜁니다. 또 코폴라의 지옥의 묵시록은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콘라드 중위가 마틴 씬이 잠자리에 누워서 상상을 하는 것인지 회상을 하는 것인지 현재 시제로 그냥 쭉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교묘하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예. 이것은 코폴라가 일부러 그렇게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예. 영화 전체를 마치 시에스타, 낮잠 자는 것처럼 보여주겠다는 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베트남 전에서는 패배했지만 예. 그것이 미국이 패배한 것은 아니라는 어불성설의 네. 이중의 잣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베트남전 자체를 미국인 내부의 갈등 구조로 모색합니다. 그래서 네. 이 큰 나라가 저 작은 베트남과 싸워서 졌다고 인정하지 않고 네. 우리 미국인들이 서로 갈등하다 보니 이 전쟁에서 양보하게 된 거야라는 건방진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베트남전 영화들의 베트남전에 관한 인식 자체를 브루스 조엘 로빈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비판적 검토의 내면에 깔려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적인 해석입니다. 예. 원제는 제이콥스 레더, 제이콥의 사다리지만 또한 이곳은 야곱의 사다리라고도 읽게 됩니다. 그렇죠. 야곱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창세기 이삭의 아들입니다. 네. 형 에사우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복수를 피해 하란으로 가던 중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보게 되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인물입니다. 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주인공 제이콥 싱어, 즉 야곱은 영화 맨 끝에 그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조엘 루비는 그 사다리가 무엇이냐라고 심각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이 두 시간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인가 축복인가, 역사인가 역사인가 도피인가, 또 죽음인가 희망인가. 그 사다리에 오르는 순간 주인공 제이콥은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다리에 오르는 순간 그는 평화로워집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물어봅시다. 그 사다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베트남전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 베트남전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할 업보냐라고 물어봅니다. 네. 또 그 반대로 사다리를 통해 가족주의로 통합하는 미국의 보수주의에 대한 일깨우기로서의 베트남전 애로의 재복귀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조엘 루비는 칼날을 들이댑니다. 작가는 그렇게 심각한 생각을 담고 있었는데 영화를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에드리언 라인 자신은 이 주제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마지막 심각한 장면을 트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봐 속았지 그러며 아주 희희낙낙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 프로를 들으시는 영화 음악실의 청취자 여러분들, 이 대목만은 꼭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편집 방법입니다. 영화 배울 때 False Flashback이란 이 방법 썼다 하면은 네. 그 영화 감독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고 네. 영화 관객을 농락한 것이며 예. 그리고 영화 찍을 때 아무리 삼류 감독이라도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이라고 영화과 그 영화과 1학년 1학기 첫 시간에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추리소설의 규칙 1조 1항은 1인칭 화자가 범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애거사 크리스티의 에클로이드 살인사건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1인칭 내가 바로 범인이었기 때문에 추리소설의 게임의 규칙에서 바꿔서는 나는 것입니다. 즉, 팔스 플래시백을 쓰게 되면은 가사 상태의 의식이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키든지 최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에드리언 라인은 그것을 속임수로 써놓고 혼자서 키득키득거리며 겁아속아 찍으라는 것입니다. 팔스 플래시백을 쓰면은 영화의 규칙과 관습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관객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영화 평론가도, 전 세계 어떤 영화 감독도 이것은 아주 속으라고 작정을 하고 찍은 것입니다. 브루스 조엘 루빈이 명상과 철학을 담으려고 했던 그 아이디어를 에디런 라인은 깜짝 쇼로 찍은 것입니다. 그는 평론가들한테 얻어맞아도 싼 감독이 된 것입니다. 그 에드런 라인 감독의 신작이 93년도에 그 롤리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나바코프 소설 읽으셨어요? 이 원작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인데 그 스탠리 큐브릭이 1961년도에도 찍어서 아주 성공적으로 찍은 포스트 모던 소설인데요. 이 소설을 에드런 라인이 다시 야심적으로 도전한대지만 저는 그리고 평론가 친구들은 또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이라면 아마 믿지 않으실 겁니다. 에디런 라인은 재능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요. 야곱의 사다리를 보시고 참 수수께끼 같은 영화다. 하지만 난해하고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다. 이런 편지를 종종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뭔가 수수께끼 같은데 하지만 전달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성희 씨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글쎄요. 그런 의혹들이 개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이 순진부구한 영화 소년 소녀들을 속였으니 이 얼마나 나쁜 감독입니까? 저는 이것이 붕괴할 만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진정하시고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얘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곱의 사다리 중에서 소니보이 듣겠습니다. 알 존슨의 노래입니다. 'Climb up on my knees, sonny boy. Boy, you're only three, sonny boy. You've no way of knowing, there's no way of showing what you mean to me, sonny boy. Well, gray skies, I don't mind the gray skies. You make them blue, sunny boy. Friends may forsake me, let them all forsake me. I still have you, sunny boy. You're sent from a heaven, and I know your worth. You made a heaven for me here on earth. When I'm old and gray, dear, promise you won't stray, dear. For I love you so, sonny boy. When there are gray skies, I don't mind gray skies. You make them blue, sonny boy. Friends may forsake me, let them all forsake me. I still have you, sonny boy. You're sent from a heaven, and I know your worth. You've made a heaven for me here on earth. And the angels grew lonely, took you because they were lonely. I'm lonely too, sonny boy. 야곱의 사다리에서 알 존슨이 부른 소니보이였습니다. 서울 역삼일동 강성모 씨, 서울 하월곡일동 김문숙 씨, 마포의 고경희 학생 편지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도봉구 수요이동의 이승일 씨의 신청곡 스텔라 중에서 캘리포니아 드림, 마마샘 파파샘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91.9MHz 문화방송입니다.